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의 도발 소동을 규탄해서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,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, 영국 조선친선협회, 2017년 백두산 위잉칭송대회 영국준비위원회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